한국에서 어디 어디 가봤어요? 부산, 설악산, 경주, 그리고 제주도에 가봤어요. 많이 다니셨네요. 저도 다른 곳은 다 갔었는데 아직 제주도에는 가본 적이 없어요. 제주도는 어때요? 한번 가보세요. 경치가 아주 아름다워요. 저도 기회가 있으면 다시 가보고 싶어요.